이별의 큰 벽에 내가 가려져 있어. 힘겹게 참아왔던 나의 체념 속엔 아직도 너의 흔적이 남겨져 있어. 기다리겠다던 내 서툰 바램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널 위해 준비한 나의 사랑은 어제와 다른 오늘로 지워져 가겠지. 널 위해 흘러